HUBS 알쓸시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 있는 HBS 시사라디오 알쓸시라입니다 저희 알쓸시라에선 매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 상식을 보다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들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으셨나요? 신문은 또 재미없고 지루하다고요? 알쓸시라에서 재밌고 알차게 배워봐요. 최근 12.12 사태와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하는 동명의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하여 연일 화제를 달리고 있는데요. 실제 발생했던 정치적 사건을 흥미롭게 그려 대중들이 시대상에 더 공감하고 몰입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12.12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4.45입 개헌이 이루어졌던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초임 임기는 4년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관선제로는 재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초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4년 임기로 재임까지 가능한 구조였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헌법 개정운동을 벌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찬성 19표, 반대 143표, 압도적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선 재임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은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공산당으로 몰아 체포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빨치산 남도부부대가 부산에 잠입했다며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는 한국전쟁 낙동강 정선이 구축되었을 때라 지배력이 있는 국토에 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제거작전인 일명 에버레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니 국내외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여실히 느껴집니다. 헌정사상 첫 개헌이라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그 뒤로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너무 많아 잘 알려지지 않은 참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3선까지 노리게 되는데요. 이외로 제한되어 있던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면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놓고 첫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적나라하게 넣은 것은 아니고 나름의 꼼수를 썼는데요. 헌법의 정규조항이 아닌 부칙에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끼워 넣는 것이었죠. 일종의 수정 헌법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임 제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미국 헌법은 처음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즉, 조지 워싱턴 때부터 원래는 헌법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높은 당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워싱턴 본인이 스스로 3선을 거부했고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어울리는 워싱턴의 전례를 본받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1선 내지는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된 것인데요. 워싱턴 이후 독재자 없이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뼈아픈 민주화의 길을 걸어야 했던 우리나라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사건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 의원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4석밖에 각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수단, 저수단,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저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 연임 제한 면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했죠. 하지만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확보한 찬성 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오게 되었죠. 정족수 기준인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인 135.333명에서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입니다.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4,4,5,2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라는 명대사를 뱉으며 4,4,5,2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허나 이 논리는 당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살펴보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조항에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135는 엄연히 135.333보다 작은 수이므로 명백히 의결 정족수 미달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궤변으로 11월 29일 본의회에서 법이 억지로 가결되면서 결국 개헌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3회 연임에 성공했고 어찌저찌 다음해까지 통치했으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결국 국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4.19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오늘은 4.4.5입 개헌과 이승만 정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첫 단추가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용,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